모두가 봄이 왔다 하는 걸 어느샌가 핑크빛이 오물 들어 난 어지러 계절의 장난질일까 따뜻한 계절에도 난 항상 손이 차가워 저 봄바람을 꼭 잡아도 I'm not afraid to